오랜 시간 유적에 남아 지식을 습득해 나가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이곳은 본래 고대 나소드의 거의 모든 지식이 보관된 유적이었으나 아버지 에스커가 우연히 발견하여 자신의 연구실로 만들었다는 것. 아버지는 나소드 룰러라는 존재를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이곳에서 그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듯하다. 나소드의 천자, 나소드 룰러. 그들은 나소드 전투의 전문가이며 나소드를 파괴하는 데 있어 최강의 실력과 기술을 가진 조직이었다고 한다. 엄청나군. 나소드의 무기화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니. 좋아. 여기 저장된 나소드 룰러의 지식들을 모두 마스터하고 나면 이 땅에서 나에게 대적할 자는 없을 거다. 그나저나 다이너모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영상으로 추측한데 지하수로에서 발견한 거대한 데이터는 아마도 어머니가 남기신 과거의 좌표였던 것 같다. 우선 나소드 룰러의 지식을 이용해 병기들을 만드는 게 먼저다. 시공간 이동장치는 그 다음이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좋아, 완벽해! 이게 유적의 마지막 데이터였지. 이것으로 파손되지 않은 데이터 속의 지식은 전부 습득했다. 나머지는 바깥에서 찾아내도록 하지. 고대 나소드의 코드들이 더 필요해. 시공간 이동장치도 그 에너지 생성도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 전에 되살리기 힘들겠지만 나가자마자 지하수로의 메모리가 백업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겠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 녀석이 고대 나소드였단 것. 게다가 이곳의 모든 지식과 운용을 총괄하는 코어 나소드였다니. 그냥 아버지가 발명한 고철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내 이름을 입력하면 날 파괴 병기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지. 이 녀석의 코어는 고대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의 기술로는 완전히 복구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 녀석이 기동할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려면 훨씬 고성능의 나소드 코어가 있어야 할 듯하니 일단은 막 완성한 이 비행형 병기의 컨트롤을 맡겨보도록 하지. 기다려라, 멍청아. 조만간 고쳐줄 테니까 그전까진 어설프게 굴어도 참아주지. 좋아, 이동 준비 완료. 남은 에너지를 소모해 이동하고 나면 이곳도 완전히 사라지겠군. 왠지 아쉬운걸. 이것이 뭔지 아냐는? 정말 그럴 사람이었으면 방금 같은 얘기 굳이 안 했을 것 같다. 에드워드, 엄마는 말이야. 그냥 에드워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가자 다이너모.